얘기해. 이런 놈은 바보들. Why I wanna use my head? I don't wanna calculate. Love in the fitness, feeling like a fitness. 머리 쓰면 사랑 아주 업기에 추울 걸 알아. 겨울처럼 말야. 그래도 난 부딪히고 싶어. 네가 밀면 넘어질게 날 일으켜줘. Yeah, 내 같은 겨도 오지 않아도 돼. Let them be them. Let us be us. Love is amazing, but you is amazed. Yeah. 두 마리 클랑 두 마리 생계의 총두 마리 맘 축을 향한 트래블 전부 두 손이 지도가 돼.